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주체사상연구소저, 영국조선친선협회,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호소문의 리행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돌파구로 될 것이며 세계 평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